참 예수님, 오늘 예수님께서 황금함에 맞은 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황금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한 과부를 보고 칭찬하십니다. 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, 황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. 얼마를 넣었던가요? 쿼드란스 한 잎에 해당하는 랩톤 두 잎을 넣었다고 하는데, 이 쿼드란스 그 한 잎이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?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동전이죠. 그러니까 일당으로 이 쿼드란스를 64개를 받는 겁니다.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값어치로 따지면 하루 일당 5만원, 6만원을 잡는다면 한 쿼드란스가 600원, 700원 정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. 그 3, 4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오늘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다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, 그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. 예, 그럼 그 천 원 안 되는 그 작은 돈이 이 과부가 갖고 있던 돈 전부였던 겁니다. 그거를 헌금하겠다고 먼 길을 걸어서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넣는 거죠. 아주 극한의 그런 가난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 갖고 있는 돈을 들고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었을까요? 예,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. 예, 어쩌면 오늘 우리가 1독서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짜 밀가루랑 기름 단지 조금 남아있는 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계신 거죠.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돈의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양의 헌금을 할까요?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린아이들은 자기 돈 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이거 가서 헌금해라 그러면 1,000원 주면 가서 1,000원 다 헌금을 하죠. 500원 주면 500원 하고, 예. 가끔 뭐 거기 1,000원에서 500원은 땡겨서 뭘 사 먹어도 50%는 하는 거잖아요. 예, 어른들 중에 50%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? 예, 못하죠. 예, 가족들도 있고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. 하여튼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여인도 하느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책임을 져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.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.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. 11조라고 들어보셨죠? 11조,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봉헌하는 거잖아요. 아주 이것도 큰 희생이 필요한 건데, 이건 우리가 하느님께 내 것을 희생해서 바친다 생각하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치고 희생을 했는데 하느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,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교모금 낸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교모금 다 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낸거 계산해서 다 가져가라고 한 그런 신부님도 계셨다고 들었어요. 네,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자기 딸의 수능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미사일물을 봉헌했는데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하는 분도 있었대요. 예, 이건 하느님과 거래를 하는 거지 봉헌하는 게 아니죠. 예, 헌금, 뭐이 봉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께 뭔가를 희생해서 바치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느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목민들 양을 칠때 이렇게 오늘 올한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양이 10마리나 50마리가 늘었다. 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귀한 것, 소중한 것들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딱 정해서 하느님께 바쳤던 거죠. 그거는 내가 하느님께 바친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든 그 양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.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봉헌을 한다면 그렇게 오해하고 하느님과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오늘 이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었나,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봉헌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.